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의 모든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모든 항목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항목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니까 사랑하라는 말 속에 율법이 추구하는 모든 조항들이, 뜻들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저지른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신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아담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책임은 회피합니다. 한때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모든 잘못 그것을 하와에게 덮어씌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주의입니다. 타락이 인간에게 가져온 비극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을 뱀에게 덮어씌웁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의 첫 모습은 바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 상황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아주 끔찍한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을 두고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과 달리 하나님께 그 제사가 받아들여진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그를 죽입니다. 왜 아벨을 죽입니까?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아벨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벨이 가지고 있음을 보고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세상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시고자 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강제로 이 인간의 이기를 통제함으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보존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이기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안에 있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을 남을 위한 이타주의로, 이타심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이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인간은 이기주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주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이 이루고자 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이기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욕망으로 헛되이 낭비하며 삽니까?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믿기 때문에 방탕하며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며 다투며 시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으로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생명이 끝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인생의 생명의 날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 그 생명의 기한은 하루가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종말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지만 이 세상도 점점 더 그 종말의 때를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하면서 삽니다. 종말 이후에 이루어질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전부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믿으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을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의 일은 14절에 보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빠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성경은 자신이 아닌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요.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은 바 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보이는 이 순간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